그대 날 바라보고 있나요? 오직 그대만이 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더 그댈 그리워해요. 그대의 목소리도 그대의 향기도 쓸쓸해진 밤에 슬퍼하는 내게 어느새 다가와 나에게 말없이 안아줄 사람이 그대란 걸 순간적으로 나는 알 수 있었죠. 오 그대 날 혼자 두지 말아요. 오직 그대만을 원하고 있어요. 그대를 그려요. 지금 꼭 내 앞에 나타나 줄 것만 같은걸요.